웃으면서 말을 해도 내 마음 모두 바친 그대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달빛이 구름 속에 가리워도 Much I love.